27일 노동신문은 김명철이 쓴 민심을 거역한 정치는 민심의 바다 속에 수장되기 마련이다. 이런 제목의 론평을 실었습니다. 론평은 남조선 전역에서 타오른 거대한 촛불바다는 박근혜 패당의 전대미문의 반역정치에 대한 민심에 쌓이고 쌓인 원한의 분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역대 청와대를 차지하였던 괴뢰 통치배들 치고 반인민적 악정을 저지르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박근혜와 같이 대내적으로는 독재와 폭압, 부정과 부패 행위를 일삼아 온 남력당을 정치적 위기에 몰아넣고 북과 남 사이를 적대와 대결 관계로 만들어 회복 불능의 파국적 사태를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친미 친일의 4대 매국으로 세월을 허송한 만고 역적, 천하 악귀는 없었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남조선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는 촛불투쟁이 내외에 주는 의미와 충격은 실로 비상하며 그것은 민심은 곧 정의이고 진리이며 이를 거역하면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역도가 민심에 도전하여 필사의 몸부림을 칠수록 보다 큰 분노와 거적적 항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